하지만 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붙어 안다라니까 만약 떨리기만 한 게 아니야 준비가 되면 쏠리는 공 위성처럼 네 주위를 마구 맴돌려 해 더 가까워진다면 네가 가져줄래 이 떨림을 어쩌는 내가 기분이 참 좋아서 지나간 행성에다가 그대 이름 새겨놓았죠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그 별이 가장 붉게 빛나요 지나간 새벽을 다 새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별빛 아래 잠든 넌 마치 오늘 주가 진 것만 Bye.